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2일 김정일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시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충격을 준 것이지만 공식 경제가 더 위축되고 주민들의 생계 유지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다시 시장으로 향한 관성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설과 관련해 책임있는 당국 간 대화는 남북 상호 간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도 필요가 맞을 때 결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0년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검토보고서와 4년 단위의 국방검토보고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2일 김정일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이 그동안 두 개의 핵장치를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북한이 2006년 13합의에서 핵물질,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핵기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발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구해온 우라늄 농축 능력은 무기 제조를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시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충격을 준 것이지만 공식 경제가 더 위축되고 주민들의 생계 유지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다시 시장으로 향한 관성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현 교수는 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 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내리막길에서 차가 앞으로 나가려는데 이를 제지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 당국이 시장 단속에 들어간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상황은 시장과 정부의 대립이자 암묵적 균형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고 시장과 정부 통제 사이의 지그재그 진폭이 증가하면 내부의 폭발력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대학원 대학의 양문수 교수도 탈북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에서 시장 단속이 본격화된 2007년 이후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됐느냐는 질문에 9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빈부격차가 더 확대됐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96%에 달했다면서 돈과 권력의 결탁에 따른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의 공고화는 시장 억제 정책의 여파로 북한 지도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설과 관련해 책임있는 당국 간 대화는 남북 상호 간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도 필요가 맞을 때 결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상호 공존과 공영을 위해 행해지는 최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의 목적이 남북 상호 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장관은 이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2010년이 남북 상호 간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논의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촉진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서해 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약간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것처럼 진정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2010년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검토보고서와 4년 단위의 국방검토보고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했지만 개발을 위한 많은 기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실험 발사는 실패한 것이지만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에 성공할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만약 앞으로 10년 내에 북한의 국가안보 전략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미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설명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은 일반적인 남한과 미국, 양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며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정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비위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극막 속의 장군님 비화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의 우문점,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의 경우에는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낸 뒤 물엿과 적당히 섞어서 마시면 효과가 있고, 또 호박의 경우도 뜨겁게 쪄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는 가래에 효과가 뛰어난 과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효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배와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낸 뒤 소주 속잔 정도, 그리고 꿀 두 잔 정도를 넣어서 끈끈하게 달려줍니다. 여기에 인삼 두 뿌리 정도를 갈아서 즙을 넣으면 좋은데, 인삼이 없는 경우 도라지도 효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달인 물은 끈끈하게 되는데 이것을 병에 담아두고 끓인 물에 한 숟가락씩 섞어서 하루 속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또 지걸피 구기자를 말하죠. 구기자를 한 번에 한두 근 정도를 물 다섯 컵 정도를 넣고 달여서 차 대신 마시면 특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약에서는 의인과 현미도 쓰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무를 말합니다. 이 율무를 가루로 빻아서 현미와 함께 죽을 만들어 먹으면 이 또한 특효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방법으로 북녘당에 계신 동포 여러분과 타지에 나와 계시는 많은 청취자들께서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남조선의 대표적 문필가인 저갑재 선생입니다. 저갑재 선생은 남조선 종치잡지 월간조선의 편집장,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북조선의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하는 더서출판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독재자인 까닭에 김정일을 미워한다는 사람, 김정일을 중화하는 만큼 무권리한 북녘동포들을 사랑한다는 저갑재 선생의 통일담론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입춘추위가 닥쳐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늘이 영하 10도입니다. 평양은 영하 한 14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겨울에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앞날을 기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병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씨는 삼성그룹을 만든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도 아마 삼성이란 회사를 아실 것입니다. 삼성에서 만든 텔레비전이나 전자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정주영 씨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소떼를 데리고 방북하였다는 사실이라든지, 또 그 자신이 38선 이북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정주영 씨를 더 친근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평가는 이병철 씨가 더 높습니다. 이병철 씨가 191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시작한 회사가 삼성이라는 회사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3스타죠. 이 회사가 여러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회사, 즉 삼성전자란 회사는 작년에 매출액이 약 12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200억 달러의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 팔았다는 뜻입니다. 1200억 달러면은 실감이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돈의 액수가 커지면은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수출한 물건이 약 20억 달러였습니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북한 전체가 수출한 것의 60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 하나가 북한 동포 여러분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 여러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셔널 라디오를 만든 마스시다, 그리고 소온이란 회사,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제니스 라디오를 만든 회사, 옛날 회사입니다만, 또는 최근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등등, 이런 전자회사 중에서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삼성전자회사 하나가 북한 동포 여러분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삼성전자를 만드는 분이 바로 이병철 씨고 1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198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7살에 돌아가신 셈이죠. 그 생애에서 이런 세계적 기업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요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씨가 바로 1982년에 반도체를 시작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후대인 이병철 씨의 아드님인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이분 시대에 와가지고 드디어 반도체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직도 그 반도체에서 돈을 벌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씨를 뿌린 셈이죠. 이병철 씨를 저는 26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일보의 논설 고문을 하시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만은 선우휘 선생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기록을 하면서 한 몇 시간 동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쭉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찾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26년 전에 한 이야기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고 또 예언이 적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것이 왜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을까인데 그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에 돈이 많아서 돈을 꼭 벌어야 할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놀기는 심심하고 깝깝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였는데 이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 10년쯤 사업을 하니까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섰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병철 씨는 이제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설탕이 아주 귀할 때입니다. 설탕 만드는 사업 그리고 양복지 만드는 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 8년 지나니까 한국에서 가장 부자는 이병철 씨다 하는 이야기가 사람 입에서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으로 돈병철이라는 말도 쓰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씨는 그쯤 되니까 이제는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인류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이분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은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자기는 삼성그룹 여러 사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중요하냐? 국가가 중요하냐? 국가가 중요하다. 국가가 부흥하면은 삼성 같은 거는 망해도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망해버리면은 삼성은 영원히 없어진다. 그러니 국가가 우선이다 하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삼성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이 지금처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가 가장 신나고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새로 창조한다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저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반도체처럼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저녁에도 그 생각, 자고 일어나서도 그 생각,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나, 있으면 보강하고 물어보고 회의를 해서 안 되는 게 있느냐 또 알아보고 일을 맡기고 계속 뒤를 체크하면서 전체를 전망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놓은 회사에서 뭐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술가가 무슨 창조를 할 때 신나는 것처럼 몰입하는 것처럼 이분도 그런 창조하는 예술가의 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요. 이 말은 바로 천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재들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달프지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느냐 하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통해서 애국을 한 것입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만든 텔레비전,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마 수억,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병철 회장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병철 씨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한 박정희 장군을 이병철 씨가 만난 것이 두 사람한테 다 축복이 되었고 결국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집권하자마자 돈 많이 번 사람을 몽땅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부정축제를 했다고 해서 닥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병철 씨를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씨는 박정희 장군한테 국민들을 먹고 살리는 일, 그리고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 이런 데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기업인을 앞세워서 일을 해야지 관료가 군인이 직접 돈을 벌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라는 분은 당시에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국가를 부흥시켜서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계 모든 나라 속에서 한국이 우뚝 서야 되겠다. 한국이 과거처럼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김일성의 남침을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일념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병철 씨가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아주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병철 씨의 그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기업인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자라났고 생겨났고 그 기업들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는 회사가 없습니다. 삼성이 없습니다. 남한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대가 없습니다. 남한에는 현대가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방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기업인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일이냐, 또 그 기업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박정희라는 사람은 또 얼마나 훌륭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이 추운 겨울에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이병철 씨, 그리고 이병철 씨를 뒷받침한 박정희 두 사람의 득택이라고 생각해도 큰 과정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현재 중국에 계시는 김철 씨의 사연입니다. 1999년 북한을 탈출한 김철 씨는 당시 형님 김영남 씨와 헤어진 뒤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김철 씨는 형님이 혹시 남조선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방송국으로 형님의 행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철 씨의 형님 김영남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가족 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를 누르신 다음 2699-0977번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헤어져 소식조차 모르고 사는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슴에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지 김수현 기자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김수현입니다. 이 시간은 6.25 전쟁 당시 북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랫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내온 납북자 가족들의 사연을 전하고 또한 역시 북에서 남쪽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계신 납북자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인데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 납북자 최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언자는 최준님의 장남 최광석 씨입니다. 1910년 4월생인 최준 씨는 평북 영변 출생으로 1919년 평북 연희전문학생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출옥한 후 주기철 목사와 함께 여러 해 선교활동을 하다가 순덕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최준 씨는 해방 후 인민군의 압박이 심해지자 남하안 후 수원에 있는 상일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게 됐는데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부단장을 겸할 정도로 애국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납북 직전에는 서울 대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계몽단장 및 각 학교 웅변부장을 맡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계몽단장. 그때 뭐냐면 각 중고등학교의 그 저희 변련부장. 그걸로 인하여 납치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민군이나 뭐가 우리 아버지가 뭐인지 어떻게 합니까? 장남 최강석 씨가 대광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950년. 당시 광석 씨는 의용군으로 잡혀갈 것을 피해 여기저기 피신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기동 자택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최준 씨도 인민군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9월 13일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인민군에게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아마 잡으려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 선생님 댁에도 가고 그 정치 모의본 갈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최 선생 지금 잡으러 다닌다 하니까 우리 집에 나를 피신시켜 주려고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낮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나보고, 야, 광수가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런데 금방 사복원 사람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동대문구 제기동 내 차트 우리 집에서 붙잡혀 갔습니다. 먼저 불려간 아버지는 입고 간 양복이 달아 헤졌을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명은 월남한 기독교 장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명은 뭐냐면은 월남한 기독교인이다. 월남한 기독교인인데 얼마나 많이 기독교 장로로서 설교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김일성 장군을 욕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욕 안 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얘기한 것뿐이다. 왜 그런 월남했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지 말하던 중에 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받느냐 하나님 없느냐. 너는 하나님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도마니 맞으신 거예요. 굽히지 않았던 신앙 때문에 더욱 매를 맞았던 아버지기에 최강석 씨는 아직도 아버지를 순교자로 인정하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광석 씨는 혼자 석방됐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눈물의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매우 좋아하면서 가족들을 잘 챙기라는 당부만 하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발길은 안 돌아서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만 해도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최후 작별 인사를 해야 될 텐데 내 뜻은 뭐냐면은 원수 갚겠다. 원수 갚아드린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이민군이 있기 때문에. 그, 막, 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앉았다가, 겨우,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일어서시더라고요. 사나이가, 울기는 왜 우느냐. 얼른 나가서, 할머니하고 동생들 잘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 전한 마지막 인사 이후, 광석 씨는 아버지가 9월 18일까지 살아계셨다는 사실만 알 뿐, 아버지를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9.28 수복 이후, 어머니와 함께, 안암동 뒷산으로 미아리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인 최준 씨가 납북되자 장남인 광석 씨는 군대에 가고 어머니가 빈대떡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부산의 한 목사님 도움으로 작은 판잣집을 얻어 근근히 생활했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형제들이 교육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제가 제대해가지고 조금 벌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떡장사에서 그 서면시장에서 빈대떡장사를 해서 이렇게 노점에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앉으면은 뭐 하던 이렇게 뭐 화로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서 그 우리는 평안도 사람이니까 빈대떡을 잘하잖아요. 녹두 빈대떡. 그걸 해서 팔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저는 뭐 아버지 계신 이후로다가 대광고등학교 2학년이 그것이 학력의 최정학력입니다. 내 동생들도 다 고졸 정도가 다 저거고 공부 못했죠.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뭐다 어떻게 뭐 내 노력과 나한테 돌리지 않습니다. 나는 김일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느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석 씨는 아직도 납북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측과 또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남측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쳤어요. 6.25 납북자에 대한 응당한 주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정일이는 납북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진월북, 뭐 실종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없으면 없는 거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만이 우리 가족 협의만 있지. 그런데 좀 더 당당히 있으면 있다. 사실대로 좀 주장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5살인데 생전에 계시리라는 것은 거의 바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 알고 싶고 그 뭐 요새 뭐 DNA를 검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 유해를 찾으면은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에 안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립고 죄송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장남 최광석 씨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밥그릇이 있습니다. 여기 밥그릇에다가 밥을 왜 말에 담죠. 아버지 만나면은 그 밥그릇 들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아마 천국에서 뭐 좋은 음식 들고 계시겠죠. 그러나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밥, 큰 밥그릇 하나예요. 그거 들고 싶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납북되신 당사자분이나 혹은 그 가족분, 친척분 등 납북인사에 대한 소식을 아시는 분은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나 저희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대한민국 서울 02-965-9151번, 서울 02-965-9151번, 그리고 저희 자유북한 방송은 02-2699-0977번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연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